룰렛, 블랙잭, 포커, 휠스 오브 포춘, 슬로트 머신, 이른바 빠찡코.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는 도박들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마치 영화 대부나 먹시를 보는 기분이 들어요.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 암흑계와 정계, 뇌물과 탈세, 협박과 강탈.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들이죠. 이탈리아의 마피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빠찡꼬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정직한 감정을 가졌던 것도 같네요. 뺏고 빼앗기는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밖에도 비호하고 또 비호당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이 90년대의 서울에 엄연히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영화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 Le Professionnel 중에서 르방 르크루였습니다.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오늘은 올해 골든글로브상 코미디 부문에서 작품상과 남우 주연상 후보로 올랐던 작품 허니문 인 베가스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에 국내에서도 잠깐 개봉됐었는데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주 재밌고 유쾌한 코미디입니다. 이야기는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집니다. 죽어도 결혼을 않겠다던 잭 싱어는 애인 베시가 변심할까봐 할 수 없이 결혼을 결심하죠.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박사 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잭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남자죠. 성격 배우인 제임스 칸이 터미로,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잭으로, 또 베시 역에는 사라 제시카 파커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잭의 어머니 역으로는 앤 벤크로프트가 아주 잠깐 특별 출연하죠. 이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은 음악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올드 팝들이 유명 가수들에 의해서 리메이크돼서 삽입됐습니다. 그것도 주인공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처럼 극중 분위기에 맞춰서 흘러나오죠. 감독을 맡은 앤드류 버그만, 이 사람은 늑대계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서울 양천구의 김승환 씨, 그리고 응암동 고합선이라고 불리우는 최은실 씨, 그리고 최은실 씨의 친구분, 그 파일럿가 되고 싶다는 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께 찾아가죠.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노트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스무 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저서요,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세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다이어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핵폭탄처럼 강렬하게, 봄바람처럼 상큼하게, 1억 4천만 불어치 웃음을 벌어들인 바로 그 영화, 시스터 액트. 불이 꺼지면서부터 여러분은 폭소 7리탄의 집중 포화를 받으시게 됩니다. 폭소와 감동의 이중주, 시스터 액트. 서울극장, 브로드웨이, 중학생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잭 싱어가 어느 날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You should save your strength. Jack, if I go. Mom, you're not going to go. If I go. 괴팍한 성격에 결벽증까지 심한 어머니는 지금 위독합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억지를 부리는 어머니. That you'll always love me. Of course, Mom. And you'll never get married. 자기만큼 아들을 사랑해줄 여자는 없을 테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아들의 대답을 채 듣지도 않고 어머니는 숨을 거둡니다. Promise me, Jack. Never. Mom, that's a huge thing to ask. Mom. Mom! Mom! Mom! Come back! I promise I won't get married! 결혼을 하지 말아라. 유언이 된 셈이죠. I'm Jack Singer and I was hired by Mrs. 4년이 흘렀습니다. 잭은 뉴욕에서 사립탐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바람난 남의 아내나 남편의 뒷조사가 주 업무죠. 그러다 보니 총각 귀신으로 늙을지언정 결혼만은 말라던 어머니의 유언이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은 오케이, 결혼은 노. 잭의 연애 철학이죠. And I do hear some great stories. My wife is having an affair with Mike Tyson. Mike Tyson? Mike Tyson? Yeah. 어쩌다 찾아온 고개 토마스 후스키 씨 역시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상대가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다는 거죠. 탐정인 잭까지 믿지 않자 토마스 후스키는 그만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Hi, Bob. It's not glamorous work. That's the bottom line. 이렇게 손님 끄는 것에는 재주가 없지만 잭에게는 그래도 예쁘고 착한 애인이 있습니다. Betsy Nolan. She teaches second grade. 국민학교 선생님인 베시죠. 때로는 탐정인 잭의 조수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현모양처감입니다. Stop with your mother already. I try, but I can't. So why don't you go see a shrink? It's too much money. 그런데 결혼은 재앙의 지름길이라던 어머니가 밤마다 잭의 꿈에 발가벗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밤이 무섭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 공포를 극복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자는 잭. 베시는 그런 잭을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일은 베베 꼬입니다. 베시가 잭을 슬슬 피하기 시작한 거죠. No, I'm just telling you that I won't be a girlfriend forever. There's too much. 아무런 약속도 없이 무작정 남자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배신은 가정과 아이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자는 얘기죠. I'm in love with you, but I need a commitment. Life's too short. I want to be married. 그날 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잭은 배시에게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Light's green. Let's get married tomorrow. Let's just do it. Get on a plane, go to Vegas and do it. Now. 내일 당장 라스베가스로 가자. 가서 결혼식을 올리자. Oh, sweetie. 배시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배시 좋고 잭 좋고 영화도 이쯤에서 끝났겠지만요. 정작 엄청난 사건이 라스베가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마침 엘비스 축제가 한창입니다. 흰 엘비스, 검은 엘비스, 짱꼴라 엘비스, 쪽바리 엘비스, 늙은 엘비스, 꼬마 엘비스. 온 도시가 반짝이 옷을 입은 가짜 엘비스로 가득 찼습니다. 프로도박사 타미 콜맨 역시 이 축제에 빠질 수가 없죠. 라스베가스에서 터미의 힘은 대단합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 방을 빼앗을 정도니까요. 타미는 15년째 단골인 말리 호텔만 오면 죽은 아내 나나가 생각납니다. 일광욕을 너무 즐기다가 흑색 세포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다 죽은 도나. 그래서 타미는 햇볕 쬐는 여자만 보면 도나의 모습이 아른거리죠. She was a great girl, Donna. Yeah. I should have got her out of this, son.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눈앞에 옛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호텔 로비에 서 있는 한 여자가 죽은 다나와 너무나 닮았던 거죠. 배시. 제게 품 안에서 행복의 겨워 어쩔 줄 모르는 배시였습니다. 터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한편 호화스러운 호텔방에 투숙한 잭과 배시. 하지만 잭의 머리에는 결혼은 뒷전이고 온통 도박 생각뿐입니다. 그런 속마음을 모르는 배시는 마냥 행복합니다. Oh, I'm glad. Yeah, hi. This is Jack Singer in the Alibaba Suite. Yeah, you can take the Do Not Disturb off my phone now. 잭의 호텔방에 날아든 포커 게임 초대장. 배시를 어쩌지 해보려고 터미가 드디어 작전을 개시한 거죠. 평소 자신이 잡기에 능하다고 생각하던 잭. 결혼도 왠지 찜찜하던 차에 구미 당기는 초대장입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There's a poker game for new guests, 4-6. That could be fun. 딱 두 시간 만에 신혼여행비를 뽑아오겠다고 컨셉치는 잭. 저녁에 멋진 결혼식을 하자면서 배시를 설득하죠. Wait, that's 뉴욕 웨이, am I right? Am I right? 뉴욕 웨이. 게임룸은 이미 선수들로 꽉 찼습니다. 중늙은이도 있고 짱꼴라 엘비스도 한 사람 끼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관광객들의 사교 게임 같지만 사실은 터미의 완벽한 계략이죠. Nobody gets too badly hurt. Sure. Come on, come on. Let's play. Can't catch a break here. Give me a sandwich or something. Yes, sir. Just sit. Well, boys, the good Lord was kind enough to bless me with a full boat. Fives over jacks. Well. 포커판은 싱겁게 끝내려 합니다. 뉴욕의 풋내기가 라스베가스 도박꾼을 당할 수가 없죠. 잭은 금방 돈을 다 잃었습니다. Very well. I think it's some bad luck. Is it 1,000? You lose it, it's on a hotel. You win it, you pay it back. Is that fair? 그런 그에게 잃어도 괜찮다면서 $1,000를 빌려주는 터미. 게임은 다시 시작됩니다. 판돈도 많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잭에게 운이 따릅니다. See you, Sam. We're it, huh? Yes, sir. Take it. Oh. Aces over eights. Shit! 꽤 많은 돈을 땄습니다. 주위에서는 대단한 솜씨라고 작전상 지켜 세웁니다. Thanks. I'm in a regular game in the city. Really, really. Oh, you gotta tell me that. 어리숙한 잭. 칭찬 좀 해주니까 금방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터미가 던진 미끼를 낚시 반일째 삼켜버린 거죠. 이제 잭은 자기가 나서서 배팅 액수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20달러에서 시작한 배팅이 8,00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포기하고 터미와 잭 둘만 남았습니다. 팽팽한 신경을 건드리기라도 하듯 짱꼴라 엘비스가 잭 옆에서 노래를 불러댑니다. Only fools rush in. Eddie, please. We may have to institute a ban on. 잭은 짜증을 내죠. 초조한 마음을 다 드러내버린 셈입니다. 반면 터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배에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여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Well, might as well go down in flames. What 결국 25,000까지 올라가는 배팅. 잭이 패를 깝니다. Straight flush jack. 잡기 어려운 패니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터미의 패. To the queen. Straight flush king. 잭보다 한 끗발 높습니다. That's a tough break. 순간 머릿속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듯한 잭.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But the reality is that you're in a tremendous amount of trouble. If I go to a loan shark. Loan shark? 단 몇 시간의 포커 게임으로 잭은 터미에게 $65,000를 빚졌습니다. 터미의 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잭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터미도 그 사실을 알죠.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You have a solution? I do. I want your girlfriend for the weekend. Betsy? Mm. 주말 동안 애인 배시를 빌려달라. 그러면 빚은 없는 걸로 하겠다. 잭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Is that what you really said? Of course. What do you think? And he actually said, if she spends the weekend with me, you owe me nothing. 권투시합이 한창인 카지노 안. 배신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결혼하자고 해놓고선 혼자 도박장에 가다니. 이번에는 빚 갚으러 다른 남자에게 가라고? 혹시 은큼한 짓을 하면, 또 총으로 위협하기라도 한다면. 배신은 라스베가스까지 와서 자신의 물건 취급하는 얘기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죠. 눈 딱 감고 주말만 견디면 제게 빚은 모두 없어지니까요.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는 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we're fine. I'll be up in the room. Okay. Or hanging around the casino. Sounds great.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 타미와 베시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Two and a half hours. Hey, Tom. 베시를 타미에게 넘겨준 잭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6만 5천 달러라는 빚이 걸려있는 한 자리를 비껴줄 수밖에 없습니다. 타미를 대하는 베시의 태도가 쌀쌀합니다.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거죠. 의중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질문에 타미는 화자를 슬쩍 돌려 죽은 아내 얘기를 꺼내죠. You know, 그때 잭은 돈을 탈탈 털어 룰렛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 갚을 돈을 따서 배씨를 데려오겠다는 심산이죠. 근데 마지막 남은 돈까지 날렸습니다. 참 눈물겨운 광경입니다. 타미의 계산은 적중합니다. 아내 얘기에 베시가 경계를 약간 풀었습니다. 이들의 분위기를 알만하다는 듯 무대에서는 꼬마 엘비스가 Can't Help Falling in Love로 부릅니다. 이어서 Love Me Tender가 모두를 잡습니다. The next thing you know, your taking CAT scans and spreads to the lung and the liver. I'm sorry. She's pretty young. 38. 주말에 아들 부부를 만나기 위해 하와이로 가야 한다는 터미. 그렇다면 베시도 따라가야 합니다. 계약상 주말을 함께 해야 하니까요. 사실 잭과 베시를 떼어놓기 위한 터미의 또 다른 계약이죠. Come on, you're so like blithe about this all of a sudden. Like you don't give a damn. Of course I give a damn, but this was not my idea, okay, Jack? Poker was not my idea. Would you please? 이번에는 잭이 방방 뜹니다. 하지만 베시는 보란 듯이 짐을 싸죠. 결혼을 일부러 피해온 잭에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얄밉기도 하고요. 계약은 토, 일, 이틀이지만 하와이까지 가니 일주일은 걸릴 텐데 잭은 안달이 납니다. 하지만 역시 방법이 없죠. 타미의 방에 뛰어올라가 보지만 타미는 벌써 배시를 데리고 날랐습니다. Oh my, they said the car is ready. What, he left already? I can't seem to stand no more. The I'm all shook up on. I don't know about this. 타미는 베시에게 인자한 척합니다. 제게 실수를 덮어주고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베시를 위로하죠. And you going away makes him realize how nuts he is about you. And he appreciates you double when you come back. He agreed to this, so he's got to be, what? Ambivalent? Yeah, right. 그 사이 그들을 뒤쫓아 호텔 밖으로 뛰어나온 잭. 막 출발하는 터미의 차. 뒤쫓아 뛰어가는 잭의 등 뒤로 상심의 호텔이 울려 퍼집니다. I get so low. I have to get out of here. I can die. I get so lonely. I could die. Night and you and blue Hawaii. Night is heavenly, and you are heaven to me. Lovely you and blue Hawaii, with all this lovely. This is amazing. 하와이의 푸른 파도와 햇살이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해변으로 바로 통하는 멋진 터미의 집. 모든 것이 베시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기빈 대접이라 베시는 까무라칠 지경입니다. What did I tell you? You got this in the mail? Under my door at home. Mr. Tomaszewski, it's a joke. I mean, 한편 혼자 뉴욕으로 돌아온 잭의 탐정 사무실로 토마스부스키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마이크 타이슨과 바람핀다고 입에 거품을 물던 그 고객입니다. 이번엔 자기 아내와 타이슨이 진짜 껴안고 찍은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냐는 거죠.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have the woman you love off with someone and you can't do a goddamn thing about it. 토마스 부스케시는 흥분해서 떠듭니다. Coming up behind, grabbing her, her laughing and laughing, her head thrown back, him leaning against her, this creepy smile on his face, a smile. 뺀질뺀질한 왼사내가 자기 아내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뻗치고 간지르고 서서히 껴안는다고 상상할 때 그 기분이란 순간 제기 사람 죽는 꼴 보고 싶냐고 악을 씁니다. 베시가 생각나서죠. Burning with a strange desire, and I know it's time I kiss you, but your heart's on fire too. So, my darling, please surrender. 하지만 정작 하와이의 메시는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터미와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말도 타고요. 문제라면 메시의 싱싱한 젊음을 터미가 못 따라간다는 정도죠. 하지만 메시를 꼬시는 일이라면 터미는 넘어지면서도 이 힘겨운 등산마저 마다하지 않습니다. Did I upset you? Because if I did, I... No. I mean, you touched a nerve. Look, it's just... 베시가 터미에 대해서 완전히 경계를 풀었을 무렵 타미는 슬슬 본심을 드러냅니다. 잭에 대한 비난부터 은근히 시작하죠. 포커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다니 형편없는 남자야. 당신이 아까워. I think you deserve a lot better. Winds out of the northwest at 7 miles per hour. It's currently cloudy with a chance of shower. They're very fast. Take a look, everybody. The Oleg Cassini men. Mother Nature put on a show yesterday as Hawaii's Mount Kilauea erupted. We have a report from Connie Wong. 배시 없는 텅 빈 뉴욕의 집에서 술을 병나발 불며 TV를 보는 잭. 하와이 섬 킬라우이 화산 폭발 소식이 전해집니다. 순간 눈에서 불꽃이 번쩍 튑니다. TV 화면에는 터미와 배시가 너무나 정답게 화산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잭의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집니다.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The whole point of the game was me, getting me here. All right. Why keep it a secret any longer? My heart's on my sleeve. 잭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도 모르고 배시는 한가하게 뱃놀이를 탱탱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터미의 본 마음을 알았습니다. 터미 역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지요. 모든 게 배시를 꼬시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을요. Well, no one ever was as crazy about you as I am. I mean, it's up there with Romeo and Juliet, George and Gracie, all the big ones. I take care of you forever. I throw myself in front of the train.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배시들을 보살펴주겠다고요. 그녀에게 처음으로 키스하는 타미. 키스를 할 정도로 관계가 발전했지만 아직 배시는 타미에게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Sorry. Bad news. He's on a morning flight in. Yeah, I'm surprised. I'm not surprised. 그날 오후 타미는 졸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잭이 하와이로 떠났다는 것이죠. 한참 잘 돼가는 지금 그가 나타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졸개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Just take care of it. 이 사실을 모르는 배씨는 늦은 밤 잭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자동 응답기만이 돌아갈 뿐입니다. Hi, this is Jack Singer. Sorry I can't take your call right now. But if you'd leave your name and number, I'll get right back to you. Shit. 'Hey, Mike, will you pay some attention? Guy Jack Singer, 6'1", about 180. He's coming out of that time. Keep him away from Tommy's, all right? Okay, where you take him? Just 애인을 찾아 불원천리 하와이에 도착한 잭에게 마히마히라는 택시 기사가 다가옵니다. 터미의 쫄개죠. Hey, brother. You like ride? Yeah. I need a ride, but I don't know where yet. I take your bags. Thanks. My name Mahi. Mahi Mahi. Like the fish? Yeah, my father was a fisherman. My father left home when I was 5. That's why I'm named Jack. Doesn't Jack tell your mother I'm just going out to get the paper? I gotta make a couple calls. Hey, Jack. Where you like go? Just tell me. I take you anywhere. You have any idea where a guy named Tommy Corman lives? Tommy Corman을 찾는다는 제게 그는 아주 싹싹합니다. It's a small island. This is great. Tommy의 쫄개인 마히마히가 산 넘고 물 건너 잭을 데리고 간 곳은 산골 산은 올만 추장댁입니다. Chief Orman. I didn't say chief. 잘못 찾아왔다고 제게 항의하자 마히마인의 시침떡댑니다. 콜만이 아니라 올만이라고 제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왕 온 것 잠깐 앉았다 가자고 하죠. 그냥 가면 추장이 화낸다면서요. That goes double for me, chief. Look, there was a little mix up here. Quelleo hukilani. Cabluna. Cabluna. 잭은 할 수 없이 추장댁에 들어갑니다. 추장도 한 패죠. Horseshit. I don't really, but I'll ask around when I get back. Now could you tell me, did you hear me before about Tommy Corman? 추장은 콜만을 찾는다는 잭에게 South Pacific. 역시 영화는 남태평양이 최고야. 이렇게 동문서답입니다. 그리고는 노래까지 부르지요. Keep talking, happy talk. Talk about things you like to do. 잭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택시기사 마히마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차를 훔쳐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겨우 터미의 주소를 알아내지요. This wasn't Donna's. What? God, no. This is Betsy's. 한편 타미는 제게 일로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베시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Anything remotely like this. I can't accept it. I want to marry you. I mean, like tomorrow. I can't just marry you. Why? Why not? Because we just met? 하지만 베시의 대답이 영 시원찮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극약 처방. Because I love you so very much. Honey, and the truth was so horrible. It embarrassed me. He put you up like a ring, like a watch. That's how cold it was. I can't believe it. Maybe he was. 여자를 물건처럼 판돈으로 걸다니. 그러고도 그게 인간이야? 터미는 인상까지 씁니다. That's unfair. He didn't have $65,000. 그러자 6만 5천 달러 빚 때문이라고 잭을 두둔하는 베시. He owed me $3,000. 웬 6만 5천? 빚은 3천 달러요. 터미의 이 거짓말에 베시는 충격을 받고 맙니다. 베시가 혼자서 충격을 달래는 사이 잭이 마침내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베시! 혼자 있는 베시를 향해 소리치는 잭. 하지만 베시는 파도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이때 터미가 잭을 덮치죠. He never said Hawaii. Get off me. He never did say Hawaii. Look, you want to stay here? I'm fine. Or you stay the hell away from me. You give me the $65. 사라지든가 아니면 돈을 내놓으라는 터미. It's bullshit. You never wanted the money. You wanted.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합니다. 끌려가면서도 안타깝게 베시를 부르는 잭. 파도 소리 때문일까요? 베시는 결국 잭을 만나지 못합니다. I'm gonna want children very soon. You just tell me once we. 베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터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요. 잭을 사랑하지만 그의 무책임한 행동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죠. No, I want to get on with my life, Tommy. I want to get married. To me? Yes. You're kidding me. You're in a Hawaiian clink? Vito, you believe that? Vito's in the chair. He can't believe it. Listen, the bail is $5,000. Okay, let me work out. 500불의 보석금. 그것도 친구가 본토에서 송금해준 덕분에 풀려난 잭. 경찰서 앞에 택시기사 마히마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ust seeing her there, staring at the ocean. I know that look, man. She's doing some serious thinking. 터미의 명령 때문이긴 하지만 좀 미안했던 거죠. 잭에게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알려줍니다. 메시가 터미와 결혼을 하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Tonight at 8:30. 라스베가스행 비행기가 이미 떠나버린 터라 일단 라스베가스로 연결될 수 있는 산호세 공항까지 날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이미 터미의 손길이 뻗쳐져 있었죠. 잭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라스베가스행 비행기는 취소됩니다. 잭은 무작정 공항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라스베가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요. 다행히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방향이 맞습니다. Yeah, sure. I love these little planes. They're great. Oh, come on, hop aboard. You'll have a good time. We got a new one, boys. Come on in there. Let's go. 잭은 급한 김에 무슨 비행기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올라탑니다. 40 regular. What's with the parachutes? What's with the parachutes? Well, you gonna find out soon as you step foot on, I guarantee you. It's such a short flight, it seems like you're being a little overcautious. I don't know. It's hot. But, son, we're skydiving. You're skydiving? 아뿔싸, 그 비행기는 엘비스 스카이다이버 전용기였습니다. 스카이다이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2판 4판입니다. 라스베가스에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This is a panic attack. Why does it have to be so soon? Well, honey, I thought I told you, there comes a time when... I'm not ready. 시간이 흐를수록 메시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식장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타미에게 사정하죠. We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결혼식을 몇 주만 늦추자고요. 타미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죠. 오늘 결혼하면 현찰로 100만 불을 주겠다. You're joking. 메시는 그 한마디에 터미의 진드기 같은 실체를 알아차립니다. It's yes.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Okay, come on, I'll go with you. I need to be alone for a couple of minutes. Okay, you got 5 minutes? 화장실을 핑계 삼아 겨우 터미에게서 빠져나온 메시. 잭이 자꾸만 그립습니다. to get the adrenaline going, don't it? We jumped out of 1 altitude, 3,000 feet. 잭은 잭대로 뒷골이 마구 쑤십니다. 3,000 피트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것.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And hookers. Let me get this straight. I pull this? No, boy. You pull the other one first, that being your main chute. Then if that chute don't open, what you do then is you reach over here and pull the red one. That there being your auxiliary chute. Jonathan Red. Okay, now. 노랑 다음에 빨강 줄을 당겨야 낙하산이 펴진다. 만약 빨강 줄을 먼저 당기면 바로 빈대떡이 된다. 스카이다이버 중 한 명이 가르쳐준 이 지시를 외고 또 외울 뿐입니다. 한편 배신은 터미의 줄개를 따돌리고 비상 계단으로 도망칩니다. 잭이 속한 나르는 엘비스, 즉 수십 명의 다이버가 펼치는 스카이 다이빙 쇼도 시작을 알립니다. 노랑 다음 빨강, 노랑 다음 빨강. 비행기 안에서는 잭이 아직도 이 지시를 달달 외고 있습니다. 배시를 끈질기게 뒤쫓는 타미의 줄개. 배시는 무대 뒤로 몸을 숨깁니다. 결혼 예복을 벗어버리고 댄서들의 비키니 무대복으로 위장한 배시. 타미의 눈을 피해 사람들 틈에 숨습니다. 비행기 안, 낙하가 시작됐습니다. 제게 낙하 순서가 다가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런 그에게 다른 스카이다이버가 농담을 던집니다. 노랑 다음 빨강이 아니라 빨간 줄이 먼저라고요. 잭은 순간 세상이 노을해집니다. 어떤 게 농담이고 어떤 게 진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랑 다음 빨강, 배시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린 잭. 낙하산이 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지상의 사회자는 낙하하는 다이버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릅니다. 투스콘에서 온 빌리 브레커, 솔트레이크 출신의 라일 데이비스, 뉴욕에서 온 잭 싱어, 잭 싱어. 배시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잭입니다. 잭 역시 배시를 발견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옵니다. 힘차게 포옹하는 두 사람. Did you marry him? 잭과 베시는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잭은 베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젠 결혼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젯밤 꿈에 또 나타난 어머니에게도 결혼할 거라고 큰 소리 쳤으니까요. Jack and Betsy, you have declared your desire to unite yourselves with each other in marriage. Is this correct? Yes. 그 길로 결혼식을 올리는 잭 과베시. 신랑은 엘비스 스카이 다이버 복장, 신부는 댄서 무대복 그대로입니다. 좌석을 꽉 채운 하객들은 나르는 엘비스의 스카이다이버들이고요. 아, 그 중에 스카이다이버 대장이 보이네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연신 눈물 콧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My love, won't wait. 오늘 기록보는 한 편의 영화 허니문 인 베가스였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영화 보면요, 풍경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요. 또 적재적소에 마치 주인공들의 심정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도 무척이나 듣기 좋았죠. 니콜라스 케이지는요, 왜 이렇게 항상 고생하고 얻어맞고 도망가고 뒤쫓아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출연하는 영화마다요. 자, 여기서도 니콜라스 케이지가 꽤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골든글로브에서 남우 주연 후보상까지 올랐었죠. 자,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오늘 밤도 편안하게 마감하십시오. 저 그리고 홍동식 프로듀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